너의 발끝이 너를 스쳐갈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를 때 난 미쳐 차가운 말로 화를 낼 때 내게 잡히지 않는 새가 될 때 나를 떠나갈 거라면서도 할게 없던 날 그래 아무 의미가 없어 여전히 난 할 말이 없어 떠나가고 나서야 다 안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그래 내가 애원하고 붙잡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no. 없어 그냥 돌아오지 마 내게 너를 아프게만 한 내게 그저 느린 바보인 내게 그냥 돌아오지 마 누가 돌아보지 마 내게 다신 없어 second chance 묶어주지 못해 chain the for real love 이건 우리 둘의 misconception 멈추지 않는 콩에 disappointed like inception boy 이는 나니까 괜찮아 just how 차라리 차갑게 해줘 cold Whoa. so I can leave you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못해 난 so baby I can't 난 못해 let go of you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내게 I can't forgive myself so please forgive 나에게 me 나에게 흔적이 있어 너에게 나 흔적이 없어 돌아보면 이기적인 내 곁에 외로운 너만 있어 그래 내게 그런 나를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넌 없어 그냥 돌아오지 마 내게 너를 아프게만 한 내게 그저 느린 바보인 내게 그냥 돌아오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마 내가 나쁜 놈이걸 악한 놈이걸 아픈 놈인 줄 알아 내가 어딜 가도 널 같은 여자 못 만난 거란 걸 알아 좀 바보 같고 좀 한심하고 모자란 놈인 걸 알아 그걸 믿어주고 옆에 있던 네가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 너의 이름이 난 지워지지 않아 뜨거운 감을 땐 넌 거기 있어 너는 내게 지독한 버린 거야 희망 따위 주지 마 내게 그냥 험한 말을 해 내게 내가 너를 다시는 변하지도 못하게